here we go. Hey, welcome to my world, let's do this. Issue 제주 기라 부름 써요. 어디 가도 분위기가 하여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quiet. 내부는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은 do 기죽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뼈여 패기.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물 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carry 해. Let's fly again,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carry 해. Hard carry 해. So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긴 우리 노는 데는 안 지나. 실력 있는 갬블러. 분위기 패스워드 아이디는 저장. 많은 사람 오늘도 날 불러. 무대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로. 구름보다 편한 침대가 없어.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carry 해. Let's fly and fly and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ard carry 해. Hard carry 해. 하던 대로 해, yeah. 아무 상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래, yeah.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어 보이. I just wanna blow your mind. I just wanna show my mind. Ow! Hard carry head. 헐 캐리 해.